불쌍해 되더라.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. 난 또 더 서글퍼지더라. 정답이 없더라. 산다는 건 결국 하루하루 버티기. 지친 내 맘 다치지 않게. Let's pray. 난 조금 더 멋지게 살고 싶어. 기도해줘. 내 맘이 내 맘 같지 않던 수많은 날들. Let's pray. 어제보단 괜찮아질 거야. 더 좋아질 거야. 산다는 건 결국 하루하루 버티기. 지친 내 맘 다치지 않길. Let's pray. 난 조금 더 멋지게 숨기지 마.